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가 일일 성명을 통해 사상과 표현,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 당국의 폭정하에서 그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괴뢰표당의 파시오 독재 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각계 증인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.